장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 최대 목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기고문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미국 언론은 드라마틱한 전환이라고 전합니다. 여론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판결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모두 난관을 겪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과는 민주당이 꾸민 것이라는 게 핵심인 누네스 메모의 본질이 주말에 조금씩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은 누네스 메모에 따르면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메모 공개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을 최대 거짓말장이라고 트윗했습니다. 반면 하원 의장을 포함한 공화당의 여러 정치인들은 누네스 메모 주장의 핵심은 증명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별검사 러시아 수사도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누네스 메모 주인공으로 감시 영장이 발부됐던 전 트럼프 외교 자문은 대선 캠페인 당시 러시아와 푸틴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비난했고 2013년부터 러시아 스파이 의혹으로 미국 정보국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핵 전략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다카 수혜자에게는 시민권을 주지만 벽을 쌓는 비용은 삭제해버린 공화민주 양당 의원의 이민 법안이 오늘 발의됩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논란이 심해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다카와 연관된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서 이번 주 금요일 연방정부는 다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지금 하라는 가정법 변호사들의 말이 들립니다. 새로운 세금법에 따라 2019년부터는 위자료는 세금 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나초 많이 드셨어요? 쌀싸 아니면 과카몰레 찍어서 저희 동네도 시끄러웠는데 시끄럽다는 게 아주 그 좋은 기분 좋은 소리로 와 했는데 사실은 지난해 지지난해보다는 좀 덜했어요. 경기가 이제 처음부터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좀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처음 그 슈퍼볼 우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대해서 41-33 게로레이드. 그 코치에게 확 붓고 다 그 지역 팀이 있는 그 전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는 아기에게 키스하는 선수도 봤고 트로피에 키스하는 선수도 봤고 그리고 이제 이 슈퍼볼이 열린 그 지역 때문에 프린스를 위한 보랏빛 해프타임 쇼도 볼만했고 감기 많이 걸렸다고 하던데 그 핑크는 그 국가 잘 부르던데요. 그런 경기가 다 끝났고 자, 조금 시리어스한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어려운 임무. 이런 그 기고문이요. 그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는데 조시 로긴 씨가 쓴 것이고 오피니언 안에 글을 쓰는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 우리가 정말 강한 동맹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평창 그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을 전후로 해서 해야 되는 임무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이 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접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가기 전에 일본에 먼저 가서 또 그 뒤에 한국을 가고 한국에서는 펜스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본에 먼저 가는 것이 일본과 말을 맞추기 위해서 북한 그 제재 같은 것을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북한이 그 동맹국을 서로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들어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펜스 부통령의 임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댄서의 공연들과 선수 참여가 북한의 잔혹한 면을 가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올림픽 메시지를 하이제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주말에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가기 전에 미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성호 씨를 포함한 8명 탈북자를 집무실에서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한 명 한 명 다 대통령에게 본인들의 스토리를 전하고, 그리고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 미국 대통령님, 저희 그 북한 그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모두 8명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연설에서의 지정호 씨 초대하고 워러 원비얼 그 부모를 초대한 것도 다 이런 것의 맥락이라는 거죠. 올림픽이 끝나면 압박은 강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문가들이 모두 지금 보고 있는 점이고요. 문재인 정부와 워싱턴의 그 서로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낮다고 이 기고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 방문 자체는 성공했어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긴장이 생겼고, 공개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지금 서로 협조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하게 북한 그 선수단을 받아들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과 미리 결정을 하기 전에 알리고 합의하고 하지 않아서 백악관이 화가 났다고도 이 기고문도 전합니다.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를 했었어요. 아마 미리 다 그 상의를 했다면 이렇게 그 북한 선수들이 참여하고 하는 일이 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한국에서는 충분히 협조가 됐다고 하지만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 짐작할 수 있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으로 인해서 남북 화합이 조금 더 많이 진전되기를 바라지만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 같은 화합을 평양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그 백악관이 추진하려고 하는 더 강한 제재와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전략연구센터의 그 북한 문제 전문가인 잭 쿠퍼 씨의 말도 인용을 했는데, 한국의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을 빼고 북한과 진짜 그 협상을 하는 그 같은 그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한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지금 그 초조하게 느끼고 있고요. 물론 미국 관계자들도 행동 이런 것은 한국과 협의 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가서도 그것을 그 같은 시각을 한국에 심어줘야지 되지만, 이렇게 서로 친하지 않고 불신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 말들을 다 믿겠는가, 다 행간을 읽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고문은 군사 옵션 논쟁은 아직 그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한국 전문가 그 제니 타운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 펜스와 이제 아베 신조 또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미팅에서 정말로 이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를 굉장히 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일본 총리와 먼저 일본에서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단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가깝지 않다고 정의를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도 부각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칭찬하면서 고맙다 하면서요. 이제 또 그 아베 신조와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을 때 위안부 결의안 박근혜 전 정부에서 해놓은 이것 때문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안부 이슈로 북한과 관련된 다른 이슈까지 해치지 말아라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지금 스케줄을 보면은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잠깐 만나고 천안함 그 메모리얼을 방문을 하고 나서 평창 올림픽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 결국은 평양과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전부 이 천안 메모리얼이 천안함 사태 때 숨진 사람들을 기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로 원비어의 아버지를 초대를 해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 오로 원비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평양에서 호텔에서 뭔가 북한의 선전물을 훔쳤다가 제자리에 돌려놨는데 15년 징역형을 받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6월이었던가요? 6월 아닌가요? 아무튼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온 지 엿새 만에 숨져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그 비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그 오로 원비어의 아버지를 국정연설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 부모가 북한이 얼마나 잔혹한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 증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과 함께 평창 올림픽에 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이 기고문이고요. 아무리 그 펜스 부통령이 한국 동의 없이 군사 옵션을 안 쓴다고 확인을 해 주겠지만, 그렇지만 뭐 확신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이 참 그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한국과 사이가 나빠져서 미국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방문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꺼려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좀 하기 싫은 말은 하지 않을 듯 피할 듯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부통령에게는 평양에 대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넣겠다고 확인시켜줄 것이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 올림픽이 끝나고 또 불이 다 꺼지고 나면은 북한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결국은 두 나라의 전부 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리 북한과의 화합을 원한다 할지라도 국가의 그 대통령으로서 핵을 가진 북한이 한국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반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그 함께 그 가야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기고문입니다. 글입니다. 칼럼입니다. 칼럼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그 북한 관련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그 경제 제재가 북한 일반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사설에서는 이 블러디 노즈 제한적인 미사일 그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의 위험성을 쭉 그 나열을 했는데, 이 내용은 오늘의 미국에서 지난주에 너무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사설도 역시 지난주에 그 빅터 차 주한미 대사로 내정됐다가 결국은 그의 정말 매판대요. 그 이번에 어젠가요? 이 그 Foreign Policy가 잡지도 빅터 차가 매파인데 이 정도 매파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참 그 위험하다. 지금 그 워싱턴 행정부가 군사적으로 간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기고문이 그 Foreign Policy에 실렸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도 빅터 차의 그 말을 여러 가지를 인용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어떠한 공격이라도 한국에 있는 23만 명 미국인의 생명도 위협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제 공격이 또 그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그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도 다 그 주목을 하고 있죠. 지금 노동당 그 상임위원 김영남이 북한의 그 대표단을 이끌고 가고 가기 때문에 물론 뭐 실세라고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90세 드군요. 이 정도면은 그 북한 리더십에서 최고령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2008년도 베이징 썸머 올림픽에도 대표 단장으로, 말하자면 지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격으로 갔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편지라든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올까? 이게 그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노동당 그 부위원장 최룡해와 함께 오는가. 김영남은 한국에서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그러나 그 최룡해는 블랙리스트죠. 그러나 뭐 온다면 뭐 그것은 어떤 그 융통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문제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뭐 눈길도 주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니까요. 이 정도가 오늘 이 관련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삼성의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트럭킹 보험료를 최대 30% 절약. 트럭킹 차량들의 꼭 필요한 트럭 등록 전문 대행 서비스. 트럭 48개주 등록 스티커, 이프타, DOT, 4개주 퍼밋 본드 등을 대행해드립니다. 해마다 급등하는 커머셜 보험료. 꼭 한 번씩은 다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 건강보험 전문 써니 보험. 이유 없이 비싸진 않은지 꼼꼼하게 찾아드립니다. 비즈니스 전문 써니 보험 213-480-0088, 480-0088.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언론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이제 2심 그 서울구 항소법원의 판결로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는 그런 사진과 함께 모든 것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 케이스에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던 시나리오가 결론적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그 BBC 방송의 서울 특파원의 그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항소법원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유죄를 인정을 했지만 재량권으로 석방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게 더 짐이 지워졌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원래 그 선고량을 뭐 반으로 줄 5년에서 2년 반으로 줄였고, 그리고 집행유예를 했기 때문에 남은 형량에 이미 지난 2월부터 구치소에 있었으니까 나오게 된 거죠. 뭐 뇌물, 횡령, 위증 이런 등등의 수많은 많은 그 혐의에 대해서 일부는 뭐 무죄도 받았고요. 49살로 세계 최대 그 기업의 말하자면 총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언론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죠. 검찰이 12년 구형을 원했는데 이렇게 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법원에 갈 수도 있고요. 검찰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당연히 또 그 이재용 그 부회장 측에서는 남은 그 혐의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본인들이 그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법적 조치를 해나가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일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전면에 그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판사의 허락 없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어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삼성의 주식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꼭 이 문제와 연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삼성은 그 리더십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그 한국의 분위기부터 미국 언론이 전하는 것을 보면은 올림픽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여론이 그동안 이제 그 삼성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의 정경 유착 고리를 끊어라 하고 캠페인을 했었던 사람들,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 낙담하고 실망하고 일부는 경악했다. 제가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요. 그 경악했다라고 그 뉴욕타임즈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 가장 가능하지 않았던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니까는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새로운 그 골칫거리가 됐다라는 표현, 로이터 통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촛불 그 시위 그로 인해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이렇게 그 삼성의 그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해서 반부패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됐기도 했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그 재벌 개혁이라던가 부패 이런 것을 강조를 했었던 인물인데, 제일 처음 시작한 것도 프랜차이즈에 관한 것이었지 이런 재벌 이런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 언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여론에 의한 게 아니라 증거에 의한 용기 있는 결정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한 전에 검사였고 지금은 변호사인 김경수 씨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 뇌물을 주기는 줬는데, 액수도 지금 뭐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고요. 뇌물을 주긴 줬는데 뭐 최순실 재단이 됐건 정유라에게 말을 쓰게 했건 뇌물이기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뇌물이었다. 대통령의 그런 것을 어떻게 거부하느냐 하는 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결국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유착됐다. 본인도 그 삼성의 승계자로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었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요구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간부를 위협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뭐 본인은 알지도 몰랐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삼성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성장을 할 것인가, 또 투자 결정도 해야지 되는데 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그 자세하게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 같은 것은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조용히 일을 해야지 되는데 검사가 대법원까지 뭐 안 가고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 여론상 좀 힘들어 보이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삼성에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이나 뭐 세계에서는 제이 와일리로 이재용 씨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타임즈가 수십 년 동안의 한국의 패턴이 이번에도 보여졌다. 물론 그 패턴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다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경우는 뇌물이라든가 뭐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이제 그 감옥에 갇혔다던가 이런 일은 없잖아요. 정말 터치할 수 없는 삼성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구치소에서 1년 정도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벌 가족이 수백만 명이 시위를 했어도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도 덜한 벌을 삼성이 받는구나. 이게 이제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익대학교의 정성인 교수, 경제학 교수겠죠. 막 이게 결정적인 그 차질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일에 하는 얘기도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한때는 정말 텔레비전 세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소니 것, 그리고 소니를 물리치고 세계적인 회사로 지금 발돋움을 했잖아요. 스마트폰이 됐건 컴퓨터 칩이 됐건 이제는 소니 것의 TV 세트를 카피하던 삼성이 아니라 플랫 TV를 주도하는 삼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 삼성을 다 사랑하고 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삼성에 대한 감정은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리고 또 이재용 그 부회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삼성이라는 그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고 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삼성이 내부 이 재판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삼성의 미래. 그런 얘기까지 이 뉴욕타임즈가 뒷부분에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베이징 정부가 여러 가지로 뭐 돈이 지금 많으니까요. 로컬 회사를 지원을 해서 컴퓨터 칩 같은 것도 삼성과 경쟁해서 이기도록 정말로 그 아주 전폭적인 뭔가 후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급박히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이 그 내려앉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같은 도전을 삼성이 그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여러 가지가 다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재용 그 JYD가 그런 그 내부 외부의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증명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가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이 내용은 너무나 복잡해서 차라리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누네스 메모가 뭐 공개가 그 됐었고 아니죠. 그 전이었죠. 그 진행되는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집무실에서 8명의 그 탈북자를 만나는 그것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이 누네스 메모가 주말 사이에 이제 다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공화당의 누네스 의원이 발표한 이 그 메모는 결국은 발표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FBI와 연방 법무부가 민주당과 한편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반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해가 되는 러시아 스캔들, 대선 스캔들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거짓으로 엮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에 그 이 사람이 사실 큰 외교 자문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외교 자문 뭐 타이틀은 달고 있었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으로도 있으니까는요. 이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기 위해서 도청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불법으로 도청을 했다라고 하냐면은 도청을 할 때 미국의 그 파이자라는 그 외국 정보 감시법이 있고 그 감시법을 다루는 법원이 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내줘야지 감시를 하는데 그 영장을 신청할 때 FBI가 참고한 그 증거물이 무엇이냐면 크리스 스틸이라는 영국의 전의 정보원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해서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미국의 그 법무부의 고위 간부와도 얘기를 했었던 이 크리스 스틸이 만든 러시아 도시에라는 것 있잖아요. 그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러시아 여성들과 러시아 갔었을 때 어떻게 됐다 하는 뭐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파이자 법원에서 트럼프의 외교 자문을 도청해라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는 거죠.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3년 동안 살았고 그 당시에 그 메릴린치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제가 방송 끝나고 오늘의 미국에 올려놓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강연도 하고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연설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보링하기는 해요. 40분 뭐 몇십 분 이런 연설인데 거기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고 그 당시가 그 당시가 오바마 행정부였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했었던 때잖아요.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본인도 시인을 했어요. 러시아 스파이들을 몇 명 만났었다고. 그런데 그 러시아 스파이들은 이 카터 페이지를 스파이로 리크루트 하려고 한 것. 이건 미국이 또 도청을 해서 러시아 스파이를 도청을 해서 다 드러난 일이고요. 그래서 그 3명 스파이 가운데 2명은 외교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했고 한 명은 체포해서 30년 이제 구형까지 했습니다. 이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크리스 스틸이라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긴 했지만 영국의 전 정보원이요. 러시아 도시에라는 것을 만들어서 카터 페이지를 도청하게 했다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만든 러시아 도시에라는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이 메모에서는 증명하지도 못했고 또 파이자 법원이 전적으로 이 도시에만 보고 이 사람에게 도청 감청을 해라 하고 판결했다는 것도 증명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된 게 아니라 파이자 법원이 좀 쉽게 내주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영장 신청을 할 때 FBI와 법무부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도장 찍어주는 이런 식이에요. 거의 안 찍어주는 경우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90일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갱신을 했고 파이자 법원 판사가 그야말로 물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그냥 도장을 찍어주기는 하지만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2명이 이제 이렇게 한 4명씩인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90일마다 한 번씩 할 때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 계속 도청해라 하는 것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번에 그 이 메모에서 누네스 메모에서 얘기한 도청은 이 사람이 또 2016년 외교 자문으로 트럼프 외교 자문으로 있으면서도 러시아를 또 갔어요. 가서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트럼프 캠프에서 이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놓고 나서 이제 그 감시 영장이 받아들여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 그 카터 페이지는 2013년부터 이미 많은 그 미국 수사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가 발표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러시아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 FBI 국장은 비디오로 크리스토퍼 레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이제 FBI 직원들에게 침착하고 강하게 대처하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면은요, 지금 FBI에 대해서 호감이다라는 사람과 공화당 가운데서 불호감이다. 불호감이 더 많아요. 뭐 47% 대 37%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공화당은 그 우파라고 얘기를 할 때 우파는 법과 질서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블랙피플을 백인 경관들이 때리고 무차별적인 행동을 한다 할 때도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게 법과 질서잖아요. 연방수사국이 수사도 하고 이 법과 질서라는 거기에 맨 위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 그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FBI를 더 믿는데, FBI의 직권 남용은 항상 얘기됐었던 거예요. 어떠한 정부 부처라도 대통령이라도 직권 남용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공화당이 항상 법이 중요하지, 뭐 그 법과 ord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과 질서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을 조금 더 믿는다는 것. 그러나 공화당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지금 4명의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메모가 발표됐다고 해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중단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메모에서는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자문이었던 사람을 도청했다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트럼프의 많은 그 캠페인 그 관련자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 만나고 숨기고 했었던 것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왜 누네스 공화당이 작성한 것만 공개라느냐, 우리의 메모도 공개를 해야지 된다. 우리의 메모라는 게 역시 그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소속인 아담 그 셰프가 만든,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든 그런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당장 공격하고 있어요. 리틀 아담 셰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더 높은 직책으로 가기를 원하는 워싱턴에서 최고 거짓말장이다. 폭로장에 속한다. 제임스 코미 전 수사국장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 그 만든 이 메모를 이제 공개하기로 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면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보내서 대통령이 닷새 동안 검토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민주당 것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하원이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의 그 결정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이 발언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이라는 것이고, 이 누네스 메모라는 것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 다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됐는데, 아주 이 뉴스 때문에 다른 뉴스들이 많이 가려졌습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올림픽 골프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유 신상품 대세일. 2018년 PIGR 스퍼에그 야마 임프레스 UD 플러스 2. 2018년 원어포 여자신형 LP418. 2018년 훈마 베레스 S06. 메이저 브랜드 드라이브,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세트, 클리어런스 세일 99불부터. 골프카트, 골프웨어, 골프바, 골프볼. 명품 골프 의류, MU, 제이린드버그, 나이키, 보그너, 쉐르보 업투 70% 세일. 올림픽 골프 전 지점 2018년 유 신상품 대세일. 발렌시아에 거주하시는 이경라 주부의 사여목입니다. 저는 육아 스트레스가 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마사지 체어를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여러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파나소닉 MA73의 경우는 그 바디 스캐닝 기능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제가 목이 가는 편인데 제 아픈 통증 부위를 스캐닝 기능 후에 콕콕 잘 집어주니까 이틀 정도 쓰고 났는데 목이 너무 잘 돌아가고 통증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이유 있는 사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목, 어깨를 사람의 손처럼 정확히 주물러주는 마사지 체어는 파나소닉 MA73뿐입니다. 지금 헬스코리아 매장에 오셔서 무료 체험해보십시오. 60개월 무이자 월 145불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파나소닉 마사지 체어 MA73 213-385-1005. 안녕하세요. 스카이 치과 미셸입니다. 저희 스카이 치과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로마린다 치과대학병원의 전 교수님이 최고급 임플란트를 50% 드시된 가격에 직접 시술해드리고요. 24개월 무이자 플랜이 가능합니다. 저희 치과에 오시면 불가능이란 전혀 없습니다. 스카이 임플란트 종합치과 원장 이상무입니다. 완벽한 임플란트 시술을 약속드립니다. 213-384-4400 213-384-4400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여보, 전기세가 또 올랐어요. 어쩌죠? 우리도 태양열 전기로 바꿔볼까? 그거 좋죠. 지금 스타산 솔라에선 설치, 수리, 교체, 보험에 워런티가 모두 무료고 시스템 모니터링까지 해준대요. 비용이 공짜라고? 그리고 설치 후 1,000불 캐시백에 친구네 이웃을 소개하면 또 1,000불을 준대요. 스타산 솔라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는걸? 전기 절약의 지름길 스타산 솔라 714-735-8133 714-735-8133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씨머리의 주성분인 동화추출물로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 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 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1000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1000사 808-1000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연방준비제도 예, 의장 그 제롬 파웰이 선서를 했는데 다우지수가 그가 선서하는 날 254.70포인트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665.75가 마이너스가 됐고 어제 제가 잠자기 전에 그 선물 그 거래를 보니까 역시 한 200몇십 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뭐 7시 이쯤 됐을 때는 좀 많이 그 회복이 돼서 몇십 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다시 253. 그럼 뭐 이렇게 장이 끝난다면은 오늘이 되면 이틀 사이에 뭐 1000포인트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러나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는요. 테크놀로지 주식이 조금 회복을 시키기는 했는데 계속 그 지금 팔자가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불안정함 이런 것도 있지만 이자율 인상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당적인 이민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도 다 그 돈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예산안과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흘 동안 미국이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다행히 그 주말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그 안에 이제 그 통과시켜준 것은 그전에는 뭐 통과가 되려고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쉿홀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게 없던 일로 됐고, 그런데 민주당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그 원내 대표가 상원 원내 대표가 아 우리가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제일 먼저 이 낙하를 포함한 이민 법안부터 심의를 하자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30명이 상원 의원이 투표를 해서 연방 정부 폐쇄된 것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또 민주당 델라웨어가 지역구인 크리스 콘스 의원이 새로운 이민안을 초당적인 이민안이라고 할 수 있죠. 내놓는데 다카 수혜자들에게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이민 와서 계속 그 서류 미비자로 살았던 그런 청년. 그러나 오바마 시절에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지 못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방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준 이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내용이에요. 대신에 국경 안전이 필요한지는 연구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국경의 벽을 쌓는 그 비용은 빼버린 겁니다. 대통령에겐 이게 그 프라이어리티이기 때문에 이 안을 대통령이 뭐 서명을 할 리는 없지만 지금 이 정도의 안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공화당 민주당에서 그 이민안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없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의회라고 린지 그레암 공화당 상원의원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카의 해결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에 임시적으로 해소하는 뭔가는 마련해 놓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이 다카 수혜자들은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 살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이 땅에 그 산다는 것, 이런 문제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2019년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77년 만에 처음으로 위자료는 세금 공제가 안 된답니다. 이게 그 최근에 통과된 세금 개혁법에 따라서예요. 아마 이번에 그 페이롤 체크를 받으신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지난번보다 봉급이 오른 것은 아닌데 조금 그 금액을 더 가져가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좋아하실 테고, 그런 분들이 뭐 한 뭐 100달러 한 달에 이득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5만 달러 이득을 보고요. 그런데 위자료는 세금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이혼하려다 주춤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요. 그럼 굿뉴스입니까? 그런데 이혼법 전문 변호사들이 이혼하려면 지금 하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부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1달러를 줬을 때 60센트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더 적게 주려고 하나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 여성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에게 해가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자료에 대한 그 세금 감면을 없애버리면 10년 동안 69억 달러 정도 수입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이게 1년까지가 아니고 6개월 정도밖에 기한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이혼 신청을 하면 이게 내일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재무부가 또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2017년보다도 2018년도에는 돈을 9,550억 달러를 더 빌려야지 된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세금 공제 혜택 때문에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2009년도는 그때 2009년도 이후에 20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빚을 많이 그 끌어다 썼어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전부 그 빚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대적인 세금 개혁 때문에 다시 미국의 빚이 늘어나게 되는 형편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펴보세요. 신문을 넓게 펼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두 팔 벌려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보세요. 슬라이딩 좌석 쿠션으로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은 정말 넓습니다.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대한항공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사업을 하시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강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미국 판사 변호사 협회에서 최고의 랭킹을 인정받은 상법 상해 대형 사고 전문 변호사 베어드 브라운, 수천 수백만 불 승소 케이스를 자랑하는 스탠퍼드 법학 박사 베어드 브라운 로펌에서 최고의 보상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This is Baird Brown. Call us. Protect your rights. 213-487-8880 487-8880 한인 담당 미셸 박을 찾아주세요. 유럽에서 온 미래 여행이 형제의 나라 터키와 신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 그리스를 간대요. 와, 흥미진진한 여행이 되겠는데 터키가 그렇게 볼거리가 많다며? 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의 초대 일곱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지하도시 대림구유와 신비한 카바도키아, 그리고 에페소, 석화석 온천이 유명한 파묵갈레,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곳이야. 특별히 유럽에서 온 미래 여행이 준비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언제 떠난대? 3월 21일 출발이래요. 13385 1000번. 김대리 아들 돌잔치를 한다는데 장소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당연히 왕성에서 하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돌잔치하기 가장 좋은 것은 왕성뿐이잖아요. 맞다. 왕성이야. 최대 200석 규모를 자랑하는 왕성에선 회사 모임, 결혼식 프라운까지 모든 파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왕성 식사 선물권이 최고 인기고요. 12주년 오픈 기념으로 코스 메뉴를 특별 세일 중인 왕성. 유클리드길 카이저병원 맞은편 714-778-9988 778-9988 딜리버리 서비스 도어대시.com.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솔로몬 보석입니다. 달콤한 사랑 고백 발렌타인스데이, 선물은 준비하셨나요? 행복한 발렌타인스데이를 위해 둘만의 커플링을 함께 나누세요. 연인과 함께, 친구와 더불어 소중한 자녀와의 멋진 커플링, 사랑의 커플링을 솔로몬이 품격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솔로몬에선 업투 80% 세일 중입니다. 비티키 시온마켓 안 솔로몬 보석.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더 작은 그 핵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더 뭐 많이 만들고 이 같은 그 새로운 그 핵 정책이 지금까지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많이 비난을 하는데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러시아가 그 작은 그 핵탄두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이 추세에 역행하는 미국은 냉전의 멘탈리티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그 캐나다에서 외무장관 회의할 때도 중국, 러시아 빼고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중국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근데 미국의 그 핵무기를 많이 그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핵 리뷰, 그 금요일에 발표한 그런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를 더 쓴다는 건데 차세대 뭐 폭격기 같은 것도 만들고요. 1년에 400억 달러를 추가로 그러한 예산에 배당을 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핵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생화학이나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희 광고 표시하는데 노란색과 연두색 형광빛이 보여요. 사람이 옷을 입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아주 귀여운데요. 병아리처럼 강혜신이었습니다. 치킨 맛있는 집 K타운 1번가를 찾으면 돼. 배달해주는 식당 K타운 1번가를 검색해봐. 뉴욕 가서 맛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K타운 1번가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미 전 지역 맛집 정보를 알고 싶다면 K타운 1번가를 검색하세요. 맛집에 관한 생생한 정보가 가득. 이제부터 맛있는 음식만 골라 드세요.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한국일보 USA 모바일 앱을 통한다. K타운 1번가 ktownfirst.com.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라인 성형외과 최신형 로봇 헤어이식 9X 도입. 미국 내 최저가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비싸서 망설이던 분들에게 다시 없는 찬스. 기존의 로봇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당 1500개의 모낭 채취 가능. 진보된 로봇가 채취뿐만 아니라 힘든 것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저렴한 비용, 높은 생착률, 자연스러움, 편안한 시술. 망설이던 헤어이식 지금이 찬스입니다. 로봇 헤어이식 클리닉 213-383-3322 213-383-3322. 라인 성형외과.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뿌연 자폐가 자꾸 생각나고 뜨거운 듯 시원한 그 맛. 아무래도 우리는 큰가마 곰탕과 사랑에 빠진 듯해요. 큰가마 새해 신메뉴 큰가마 곰탕. 사태와 양